H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 축제는 잘 즐기셨을까요? 저는 라치오스 기간을 불태우고 알아 누웠답니다. 주말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하더니 월요일에 결국 감기 몸살이 나버렸어요. 수업 외에도 여러 일정이 많았던 날이라 다 조정하느라 애를 꽤나 먹었답니다. 무리해서라도 그냥 나가려다가 문득 아무리 바빠도 건강이 먼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아침에는 병원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계속 누워서 잠만 잤어요. 열이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축제 끝나고 아프셨던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서 건강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아프면 괜히 서럽잖아요. 저는 항상 굵직굵직한 일들을 끝내고 나면 한 번씩 크게 아픈 편입니다. 원래 몸이 튼튼하지 않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한 편이라 긴장이 풀리면 병에 걸린답니다. 여러분은 축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헨리 무디의 Pick up the phone. Stay up to see the moon leave the sky. Some days I'm not even me. Same old insecurities. They tell me there's something gone wrong inside. I've been there, down that road. When you need me, I'll be here to let you know. It's gonna be okay. Everyone needs a bad day. Remember you told me you're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me whenever you're feeling lonely. Remember you told me you're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Break down 'cause you're breaking through. No sky is forever blue. Things bloom whenever they've seen the rain. Your thoughts lie, but I know the truth. The best days are ahead of you. Tomorrow isn't your yesterday. But I've been there, down that road. When you need me, I'll be here to let you know. It's gonna be okay. Everyone needs a bad day. Remember you told me you're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me whenever you're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종강이 얼마 안 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번아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번아웃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겪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른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 그렇다고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건 좋지만 공부하는 건 그 어떤 순간보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입시의 끝과 함께 몸도 마음도 다 치료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의 저는 번아웃을 이겨냈다기보단 그냥 끝날 때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이때는 번아웃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도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이번 축제 시즌에 저의 번아웃이 다시 시작됐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2월 말부터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랑 만나도 매일 노트북을 들고 만났거든요. 할 일들이 쌓이니까 도저히 감당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막막했습니다. 저랑 엄청 친한 동기들이랑 3월부터 5월까지 릴레이로 번아웃을 겪었는데 한 명이 아프고 나으면 또 한 명이 아프고 물론 서로 응원하고 위로해주면서 버텼기는 하지만 번아웃은 언제 겪어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볼빨간 사춘기의 러브레터. 앞서 제 번아웃 경험에 대해 길게 말해봤는데 번아웃은 어떤 파도를 가져오는 걸까요? 흔히 번아웃이라 불리는 번아웃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영어 뜻 그대로 모두 타버려, 탈진 상태에 노출된 걸 의미합니다. 번아웃은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했거나 일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등 다양한 요소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며 전반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실증이 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각종 감기나 오한 같은 각종 질병들이 함께 일어나죠. 번아웃을 겪을 때 우리 뇌에선 편도체 부위가 더 커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부위로 이 부위가 커지면 더 많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번아웃이 일어나면 편도체와 감정을 조절해주는 전대상피질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공포와 불안은 커지는데 이에 대해 통제는 약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을 겪으면 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우즈의 Better and Better. 몰아치는 파도에도 be a safe girl 너가 힘들 땐 네 옆에 내가 있을게 항상 내가 너의 빛이 되어 길을 밝힐게 깊게 빠질 때도 더 깊게 내 안에 뿌리 내린 맘이 꽃을 필 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번아웃 증후군. 무엇보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미 번아웃이 오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으론 일하는 중간중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할 일들이 많아서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지만 그러면 나중에 마음에 고장이 났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 점검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바빠도 한두 시간 정도 지금 왜 힘들고 왜 바쁜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다면 우선순위도 정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한 번의 힘듦이 물려오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오고 나서 생각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번아웃 예방은 바로 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캠브리지대의 마크 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이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그 이유는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괜히 집중이 안 되는데 일을 잡고 있는 건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쉬지도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될 때나 일에 실증이 났을 때는 일찌감치 쉬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현대사회에서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이 고장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 같네요. 수없이 연결된 실속에서 사랑한 너와 나의 모습 유다빈 밴드의 항해 채로 버려지고 말았지 영원히 남은 매듭과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 쏟아진 눈물 얼어버린 발은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의 노래는 디오의 우리가 몰랐던 것들입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디오의 별 떨어진다라는 노래를 저번에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가져오다 보니 또 디오의 곡을 가져오게 됐네요.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익숙해진 일상 속에 소중했던 순간마저도 그땐 미처 몰랐어 라는 가사가 오늘의 주제와 딱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작은 여유도 없어서 소소한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여러분이 소소한 행복과 추억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며 느끼는 행복과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다르거든요. 뿌듯함이나 일에 대한 설렘 중간에 잔잔한 행복을 하나 넣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디오의 우리가 몰랐던 것조차 없었던 길가의 작은 꽃들도 달라진 건 없지만 왠지 예뻐 보이는 마음 언젠가부터 내 곁에 모든 게 설렘 속에 소중하게 느껴 가고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가 아주 작은 설렘들도 이렇게나 행복한데 그저 스쳐 지나버린 날 몰랐었던 모든 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익숙해진 일상 속에 소중했던 순간마저도 그때 미처 몰랐어 어느새 하나 둘씩 천천히 깨달아가는 내 매일이 어색해도 행복해 새로운 날 마주해 이젠 별의미 없던 세상에 모든 게 내 삶 속에 특별하게 변해 가고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가 아주 작은 설렘들도 이렇게나 행복한데 그저 스쳐 지나버린 날 몰랐었던 모든 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익숙해진 일상 속에 소중했던 순간마저도 그때 미처 몰랐어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밌으셨을까요? 축제를 마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타이밍에 딱 맞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번 주에 제가 이 라디오에서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라는 노래를 축제 때 불러주길 바라본다고 라디오에 말했었는데 축제 첫날 데이식스가 마지막 곡으로 불러줬더라고요. 엄청난 성덕, 성공한 덕후가 돼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을 제 눈앞에서 불러주다니